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러시아, 영국, 스르비아, 도이출란드, 볼가리아, 파키스탄, 우간다, 남아프리카, 스리랑카, 이슬란드, 미얀마, 마자르, 로마니아, 이탈리아, 앙골라에서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, 자담회, 강연회, 우리나라 도서 및 사진 전시회,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.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,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. 이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수록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.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됐습니다.